제31차 전국 과학기술축전 폐막식이 6일 평양의 과학기술지원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교원, 3대혁명 소조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종합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우승컵, 메달, 증서,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